시대와 역사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것으로 하여 만민의 심장 속에 태양으로 영생하시는 위대한 김종일 동지를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 해외 동포들이 열렬히 칭송하고 있습니다. 로마니아 새 사회주의당 최고리 사회위원장, 수리아 디마스크 종합대학 정치학부 강좌장, 제1번 조선사회과학자협회 대표단속원 김홍규는 위대한 김종일 동지께서는 정력적인 사상이론 활동으로 세계 자주화를 위한 확고한 지도적 지침을 마련해 주시었다고 하면서 그이는 세계가 공인하는 걸출한 사상이론가이시라고 지적했습니다. 메이꼬로동당 전국 지도자 총련일꾼 허명도는 반세기 이상에 걸치는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선군혁명 용도는 세계 정치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져 있다고 하면서 그이는 만민이 칭송하는 불세출의 선군영장이시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 제중도손인 총련학회 의장은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혁명생애란 인민의 오보이에 가장 고귀하고 헌신적이며 희생적인 한평생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